제가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그 핵심 규절이 뭐냐 하면은 1장 17절이에요. 1장 17절을 다시 가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기본 그 속성으로서 의로우심,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 그럼 복음에 나타난 게 하나님 자신의 속성으로서의 의로우심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Justice of God,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죄를 벌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아닙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내적인 속성으로서 의롭다 하심도 아니고 또 사람을 처벌하는 공의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참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공의라고 하는 척도는 남에게만 요구하면 안 되죠. 자기한테도 요구를 하면은 자기에게도 동일한 척도를 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참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옵소서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남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면은 자기는 왜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 있잖아요.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뭐라 그래?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돌로 쳐야지. 간음을 죽이라고 율법에 돼 있는데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공의를 요구하려면 너희들도 공의를 당할 줄 알라. 그러니까 돌 들고 있다가 돌로 머리 긁더니 다 가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남에게 요구하는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의 공의가 당할 것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저 사람에게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기가 사실은 좀 겁나는 것이다. 돌 들고 간음한 여인을 딱 치기가 겁나는 일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복음에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처벌하는 공의도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의는 Righteousness of God,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죄 없는 삶을 사셔서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 분배해 주시는 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말틴 루터도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준비하셨다가 나누어 주는 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셨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셔가지고 죄인들이 그 의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사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위대한 진리죠. 그러면 로마서는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유대인들은 왜 필요하냐,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스스로 의롭다함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self-righteousness, 이 self-righteousness, 스스로 의롭다는 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주시고 자연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계시에 나타난 진리를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sin, 죄를 지었고 유대인은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의를 내세웠고 그래가지고 둘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의 결론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의가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 의를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0절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스스로 지켜서 의의를 만들어가지고 천국을 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가 만든 의의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서 나누어 주시는 의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나누어 주시는 의가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3장 21절에 다시 본 주제로 들어오고 있어요. 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의. 3장 21절로 가보시죠.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되었다.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계시해 주심으로 알게 되는 그 진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읽어보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인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만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나타내 주심으로 나타나게 된 의인데 누가 받는 거냐? 누구에게 미치는 의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여기 로마서 3장 22절은 논란이 많은 귀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원래 헬라어로는 디아 피스토이스 예수 그리스투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이격 속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격으로. 그래서 역사상 이 귀절을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믿어주셔서 죄인들이 의롭게 된다. 소위 대속적 믿음이라고 하는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옳지 않죠.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믿어주신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속격으로 돼 있어도 이것은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인간이고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옷처럼 입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찾아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1장 30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후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냐?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4절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에요. 3장 24절 가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를 범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놀라운 이신득의 진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개신교하고 로만 캐도릭하고는 이게 달라요. 개신교는 이것을 법률적인 용어, forensic righteousness, 법률적인 의로 보는 것입니다. 로만 캐도릭은 이것을 실질적인 의라고 말해요. 실질적인 의가 아닙니다. 법률적인 의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여요. 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증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의로운가 하면서 자기 가슴을 들여다봐. 근데 가슴 속에 보면은 온통 죄가 잔뜩 있거든요. 욕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탐욕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그냥 갈롱스러운 것도 있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니까는 아이고 왠지 불편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 이란 말은 성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칭의와 성화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칭의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고 성도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 외부에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뭐냐? 성화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하게 되는 내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성화의 정도가 약하다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선언한 법적인 선언이 조금도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조금 덜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게 뭐 약화되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화의 정도가 약하거나 뭐 많이 성화됐거나 간에, 많이 성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보면 또 올라갔다 내려가, 등산했다가 도로 하산했다가 이게 또 수십 번 하산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시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일단 성화 과정이 이루어, 칭의를 얻은 사람은 성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성화의 정도가 칭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제거되고 진노는 사라지고 우리는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천국이 죄의 오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인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 의인이세요 아니세요? 의인입니다. 딱 대답을 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보니까 속에 죄도 많으신데 무슨 의인은 무슨 의인이세요? 그러면 내가 성화된 정도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물어본 사람이 헷갈려갖고 더 안 물어보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인은 예수 믿어서 받는 의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외부에서 선언하시는 법정적인 의다. Forensic righteousness. 법률적인 의다. 이게 첫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 안에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게 외래적인 의다. Foreign righteousness. 외래적인 의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데 그걸 우리한테 전가해 주셨다고 해서 전가된 의, imputed righteousness. 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발견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세 가지 의가 뭐라고요? 법정적인 의고 두 번째 외래적인 의고 세 번째는 전가된 의다. 전가된 내 안에서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밖에서 와갖고 나한테 전가됐는데 밖에서 누가 만드셨냐? 예수님이 만드셨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가를 시켜줬다. 그러니까 이 전가라는 개념은 imputation이라는 건데 이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옷을 나한테 입혀주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의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 사람의 외부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의 행위이고 성화는 우리 속에서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도가 있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은 천국 가면 상을 받을 것이고 적게 된 사람은 조금 덜 받을 것이고 이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성화의 정도가 천국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멘. 확신하십니까? 네. 여기 보니까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24절에 3장 24절 다시 가봐요. 어떻게 받냐? 값없이 받는다. 값없이. 값없이. 요거를 순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공짜배기로. 공짜배기로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아무런 공로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해갖고 뭐가 의인이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 공짜배기로 받는 것이다. 값없이.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5장 15절 17절 15절로 17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함을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뭐 복잡한 말씀 같아도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의의 선물.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이게 뭐 돈 주고 사면 무슨 선물이에요. 공짜로 줘야 선물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넘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노력해서 받는 거냐 값없이 받는 거냐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값없이 받는 거다. 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다시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By His grace. 그러니까 우리는 By His grace and for His glory.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고 By His grace for His glory.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을 요약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연고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은혜 받을 이유나 자격이나 공로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은혜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승질을 내요. 왜 꼭 은혜로만 천국 가느냐고 승질을 내. 승질난다. 자기를 죄인이라 그래서 승질난다. 그런데 그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이라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하시는데 우리가 승질내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손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 근거가 뭐냐? 근거는 뭔가 하면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온 구속, redemption, redemption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그 베이시스가 기초가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업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속전을 치르고 구원한다. 속전의 속자하고 구원의 구자를 합쳐가지고 구속, redemp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산다. 속전을 치르고 우리를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건져서 우리를 사셨다. 이것이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 근거가 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는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하나님도 의로우시고요. 누구도 의로워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복음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이 모자라서 천국 못 간다고 또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기본 복음이 밝혀져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속하심으로 속전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의롭다함을 주셨구나 이것을 믿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4장 5장은 뭐냐? 4장 5장은 바로 구약 시대에도 이 이신특의의 교리는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뭘 잘해갖고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을 4장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4장 5장까지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은 로마서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다. Union with Christ. 연합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6, 7, 8장의 주제는 뭐냐? 성도는 칭의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사람이야? 연합된 존재다. 침례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와 합하여 죽고 예수와 합하여 일으킴을 받고 예수와 합하여 새 생명을 얻고 예수와 합하여 다 예수와 합하여 로마서 6장에 나온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union with Christ 예수와 합하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된 것이죠.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 예수님하고 연합됐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합된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연합된 존재가 술집 가서 술 먹고 있을 수 있나? 예수님하고 연합된 존재가 창녀촌에 가서 또 여자들은 또 창남촌 가지고 바람을 필 수가 있나? 연합된 존재 예수님과 지금 내가 하나가 돼갖고 같이 다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연합된 존재.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죄져도 뭐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딱 되니까 이제부터는 죄의 자리에 가지 않게 되고 죄를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성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어 성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칭의에 있는 것이죠. 칭의를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성화를 이루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계속 로만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논쟁의 주제가 그거예요. 칭의가 먼저냐, 성화가 먼저냐. 칭의가 먼저냐, 성화가 먼저냐. 여러분은 뭐가 먼저라고 믿습니까? 칭의가 먼저죠. 강남중앙침례교회 권사집사대 갖고 그런 헷갈리는 질문 하지 마세요. 이러면 곤란하고. 칭의가 먼저입니다. 아, 그래야죠. 근데 로만 캐톨릭은 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칭의가 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룩한 사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천국 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기준, 어느 기준, 그 기준에 딱 넘어가면 그때는 천국 가는 사람 되고 의인 되고 그 기준에 못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간데 그 모자란 거는 그럼 어떡하냐? 모자란 건 남의 잘한 거, 선한, 의로운 걸 갖다가 돈 주고 사갖고 갖다가 믿군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의를 돈 주고 사는 게 바로 면죄부, 면죄부라는 거죠. 그 옛날에 종교개혁 때 테첼이라고 하는 이 도미니칸 수도승이 유명한 성자들 갖다가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의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려라 요따고 설교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통해 여러분의 돈이 딱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은 연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면죄부를 사십시오. 루터가 그걸 보니까 루터도 처음에 면죄부 팔아먹었어요. 근데 팔아먹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니까 드디어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면죄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1519년 95개 조항을 내놓을 때만 해도 면죄부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면죄부가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근데 그 이후로 개혁을 하면서 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로다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만 캐도릭 교리는 불교 교리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하는 짓도 거의 똑같아요. 염주도 돌리고 그리고 옷만 좀 다르게 입고 댕겨. 옷만 머리만 좀 기르고 옷만 다르게. 교리가 같단 말이에요. 즉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기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천국 가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연옥 가고 그나마 믿지도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대거짓말이에요. 성경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침례교회, 침례교회 아니더라도 목사인 저는 칭의가 먼저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칭의를 받은 사람은 뭐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성화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것이 저의 경험과도 맞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과도 맞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성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그런 사람은 이제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화가 덜 이루어지면 조금 이제 성질이 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해야 천국 갈 텐데, 내가 좀 더 성경 읽고 좀 더 전도 많이 해야 천국 갈 텐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천국 가나, 성경을 더 읽자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를 더 많이 하자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새벽기도 올해 10번 빼먹었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내년도는 10번 빼먹은 거 다 벌충하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의를 이루어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 가겠다고 생각합니다. 카톨릭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외부에서 선언하시는 것이고 성화는 칭의를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내용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로 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진리가 계시된 책이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다. 아멘. 그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의를 주시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의롭다 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선언되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진리를 믿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초신자 때부터 이거를 이제 8주 동안 공부를 하는 것이죠. 구원의 5대 교리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5대 교리는 끊어질 수 없어요. 끊어질 수 없고 순서가 뒤바뀔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여 영원전에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택하셔가지고 우리가 인생 살다가 택하신 것이 원인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갖고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상당히 악한 말이에요. 인간은 자유로운 행동자예요. 자율의지를 갖고 있어요. 로봇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믿는다는 게 자유의지예요. 인간이 자기의 구원에 자기의 의지력을 가지고 공헌한다는 것이 자유의지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로만 캐토릭의 신학이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신학이고 이런 용어를 우리 개신교도들은 써서는 안 돼요. 자유의지는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후로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마르틴 루터가 말한 대로 노예의 의지가 된 것입니다. Bondage of the will, 노예의 의지론. 개신교는 뭐냐? 노예의 의지론. 카톨릭은 뭐냐? 자유의지론. 그러면 우리가 로봇가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 아닙니다. 불신자라도 로봇 아니에요. 우리는 free agency, 자율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구원받기에 무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자기가 알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가서 1장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게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다고 자식이 저절로 믿냐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 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뜻으로 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 순 우리말인데 이걸 한자말로 두 글자로 바꾸면 의지가 되는 거죠. 사람의 의지, not will of man,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함은 유대인 중에 택한 자, 이방인 중에 택한 자,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택한 받은 사람들을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저는 언제 재림하실지 압니다. 언제냐? 온 택한 자가 다 구원받으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언제 온 택한 자가 다 구원받냐?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날은 아는 거냐? 모르는 거죠. 결국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카자흐스탄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돼요. 선교사를 보낼 때에, 야, 저 사람이 가서 똑바로 하려나?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도 보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의를 얻느냐? 온 이스라엘이 얻는다.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뭐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시기에 민족적으로 회심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예수 믿고 이스라엘 족속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그런 해석은 말도 안 되는 세대주의, 정말로 이건 아주 엉터리 해석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아닌 표정으로 앉으시니까. 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읽어봅니다. 25절 26절 시작. 형제들아, 못 찾으셨는가?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것까지만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고 더러는 택함받고 이방인의 택함받은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다 구원받아서 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된다. 그럼 어떤 분은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당신이 알아서 구원하라 하시오. 예, 그런 것은 인간이 취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우리의 복음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선교하고 복음 전도적인 아주 이벤젤리칼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 때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원수 갚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은사 있는 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살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라, 뭐 등등.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아는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어 성화가 이루어지는 존재가 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책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같은 책은 인간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항상 로마서 사랑하시고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확신을 갖고 사시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